Hobbs News. 2023 체험 실무 현장 2기 마케팅 직무편 대외 활동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마케팅 직무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익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만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선발 시 올해 7월 말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 계좌로 상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교육청소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7월 일반 직원을 채용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18일 목요일부터 5월 2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 이뤄지며 모집 부문은 일반직 7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총무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17일 후쿠시마현 지역 언론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됩니다. 후쿠시마현산 식재료 등이 활용되는 곳은 G7 정상회의를 취재하는 해외 언론 관계자들이 머무는 국제 미디어 센터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G7 정상회의는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일본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 DGA와 호주 그린수소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공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호주 지역에서 신재생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 사업개발실장은 호주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이를 통해 토탈에너지 프로바이더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